평선 외로운 바다로 오늘도 그대와 나 진주족의 잡으러 갈까 즐거운 로맨스의 사랑 노래 불러가면서 행복의 꿈을 안고 속삭이는 갈래기 따라 아득한 수평선 외로운 바다로 속삭이는 갈매기 따라 아득한 수평선